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16장, 17장 이런 것들은 장 제목은 염두에 두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경멸과 미움을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19장을 향해 가는 그 예고편처럼 계속 보면 됩니다. 예고편처럼. 자, 113페이지. 113페이지 밑에 문단.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화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은 구도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두려움에 먼저 올인을 해요. 두려움에. 그런데 두려움은 조심해야 되는 게 거듭 말하지만 비난은 받되 미움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왜 이 사람이 두려움이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근대국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주는 두려움으로. 사랑을 베풀다가 새로운 국가를 못 만드는 것보다 두려움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이죠. 그래서 넘겨보면 114페이지로 넘겨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그러니까 군주는 그래서 안전하게 군주가 안전하게 하려면 사랑을 베푸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거듭 말하지만 미움을 불러오기가 쉽고 따라서 미움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서 그러니까 미움을 피하는 방법. 아 이게 보니까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응? 미움을 피하는 방법 봅시다.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왔죠. 앞에서 지금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군주랑 경멸당하고 미움받는 일을 경계해야 하는데 했는데 여기 또 사랑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떡 돌린다는 말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는 군주가 시민과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부녀자는 좀 제껴둡시다. 부녀자에게 손을 댄다니. 여기서 1번.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재산에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 미움을 받으려면 재산에 손대야 된다. 그렇죠? 재산을 달리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의 이익을 박탈하는 일을 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조세 저항은 제일 무섭다. 세금을 올리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일이 뭐냐? 세금. 왜? 나의 이익을 뺏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미움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분배 정책을 내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분배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뭘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걸 내놨는데 이만큼 돌려줍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분배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끝나.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이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조그만 소수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미움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적고 또 미움을 받더라도 나의 재산상의 손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번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재산,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아내는 것. 이게 지금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떡 돌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간접세를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죽자면 뭔 짓을 못해요? 그렇죠. 딱 보면서 아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여, 이명박 씨는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고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돌대가리라. 지금 상황에서 세금 얘기해봐야 이게 나오잖아. 내가 이메일 청와대 이메일 보내줄 마키아벨리 개정 3판 114페이지 신민들의 재산과 이렇게 짠하네. 그런데 마키아벨리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죠. 115페이지를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무엇보다도 그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거든.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썼어. 얼마나 중요하면. 게다가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이거는 정말 이게 사실 고전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지. 근데 사실이잖아. 어버이가 죽기를 바라는 놈도 있잖아. 재산을 물려받고 잡아서. 그쵸? 저도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들하고 연락하고 산 지가 한 4년,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뭐냐? 재산 싸움이야. 없는 재산. 내가 뭐 재산이 많아서 형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재산 그거 가지고 내 동생들이 아니지. 동생들과 함께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더럽고 나는 그러니까 정치 못해. 나 같으면 살살살살 꼬셔 살 텐데 됐다. 치아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참 이 마키아벨리 이 말은 정말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고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재산의 상실을 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잔인함이라고 해도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건 못 된다. 견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바로 한니발이죠. 장군은 잔인해야 한다. 여러분들 한니발 알죠? 한니발. 예, 세종서적인가? 거기서 나온 한니발과 스키피오라는 책도 있어요. 네 권짜리 책.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한니발은 한마디로 잔인함의 왕이야. 잔인함의 왕. 한니발은. 잔인함.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자비로웠던 스키피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니발과 스키피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게 대조되는 사례로서 나타나요. 대조되는 사례로서. 근데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어쨌든 미움을 받는 기본적인 원인은 재산에 있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또 얘기하죠.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얘 왜 이렇게 무슨 스트레스 받나 미움 받는. 그러니까 지금 챕터 17이 제목은 잔인함과 인자함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가 이건데 핵심 내용은 미움 받지 말라 얘기죠. 계속 19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장은 군주는 어디까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지키든 말든 이건 안 중요하고 120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실제로도 그러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정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좀 어필이라도 좀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인간 내면의 본성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121페이지에 보면 다수는 외양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성품,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자비와 신의와 인간적 정직 경건 이런 다섯 가지 성품들로 가득 차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득 차 있든 말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말들이 그렇게.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는 알 수 없고 군주의 내면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니까 결과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군주론에서는 3장이 제일 길고 19장이 두 번째로 깁니다. 근데 19장이 두 번째로 길다는 것은 그만큼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얘기해요, 이제. 네 번째 줄에 그 자신이 미움을 받거나 경멸을 받는 일은 무엇이든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죠.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근데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건 자존심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가 사람을 갈구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갈구면 그 순간부터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너 쓰레기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한다든가 독방을 미리 마련해놓고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네,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게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이익과 자존심. 인간에게 미움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미움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밟으면 돼. 철천지 왼수가 되고 싶으면. 알겠냐? 상해봐. 응? 응. 한번 해봐 나한테. 난 너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자비를 부처님이야. 거기서 두 가지 미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이익을 박탈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는다. 그 말은 뭐냐면 군주가 오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오만한 자는 바로 미움으로 들어가. 네가 오만해. 그럼 네가 나를 자존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거거든. 그게 서로 항상 싼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만과 자존심 밟기 이게 싼 개념을 하는 거예요. 미움을 유발하는 원인을 이제 마키아벨리는 두 가지로 특별히 각별하게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랬는데 또 얘기해. 125페이지에 인민의 호감은 음모에 대한 안전책이다. 그래서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들 중에 하나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마키아벨리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겠지.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어요. 다음에 넘겨서 128페이지에 그는 맨 위에 인민들에게 호의를 가졌다는 이유로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귀족들에게 호의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군주가 상대하는 종류가 군주는 귀족도 상대해야 되고 군주는 인민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군주는 군인도 상대해야 돼. 앞에 나왔어요. 군인도. 항상 그러니까 군인에게는 잔인함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인민이나 귀족들에게는 잔인함만 가지면 안 되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탁월한 통찰력 중에 하나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데 군주가 상대해야 될 종류의 집단이 귀족도 있고 인민도 있고 군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드러냈죠. 거기서 다섯 줄 내려오면 다시 한번 군주는 귀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인민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겹다. 씨. 고마해라. 씨. 미움을 사서는. 그런데 또 해요. 130페이지 넘겨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미움을 받았고 동시에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움과 경멸을 다 받은 놈이 하나 나타났어. 페르티낙스는 미움을 받았고 동시에 연로해져서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유의할 점은 그 바로 오른쪽 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131페이지 위로 올라가면 악행은 물론 선행도 미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도 미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따져보면 선행은 경멸을 받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살해당한 훌륭한 황제 알렉산드르 이래 돼 있죠. 알렉산드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그는 너무나 선량해서 그가 한 많은 일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약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멸을 받게 되었고 군대는 모반을 일으켰으며 결국 피살을 너무 많이 갔어요. 피살되었습니다. 저쪽 될까요? 경멸을 받게 됐다는 거, 너무 선량하면 경멸받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가면 세베루스 차지. 9판. 사자와 여우와 사자로서의 세베루스 이렇게 돼 있죠. 드디어 이제 여우와 사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레토릭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세베루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살해당한 잔인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안토니누스 카라칼라는 어떻게 되냐? 1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안토니누스 카라칼라는 거기 보면 모든 군인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인에게서는 사랑을 받았는데 네 줄 밑에 내려보세요. 로마 주민 대다수와 알렉산드리아 주민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사랑을 받는 누구예요? 전두환이지. 그죠? 전두환이가 얼마나 의리 있어. 의리의 사나이 그러면 누구냐? 그 장세동이 아니야. 어? 전라남도 고창 사람이에요. 장세동이가. 전라남도 고창 출신인데 경상도 사람한테 이렇게 의리를 다 바쳤다고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칭송받고 경상도에서도 칭송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전두환이는 어쨌든 그 굉장히 군인들한테 기마이를 쓰는 기마이가 뭔지 알아요? 기마이 뭔지 아나? 부하 직원들에게 야 오늘 뭐 내가 돼지고기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기마이 쓴다 그러거든. 이제 암에 일본어인데 의사소통을 위해서 좀 필요하죠. 기마이 할 수 있으니까 군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전두환이가 공습 특전단 출신이고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샀죠. 세상 모든 사람. 아까 마키아벨리 했잖아. 귀족, 군인, 인민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 모두에게 사랑도 받으면서 동시에 미움도 받지 않고 경멸도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사게 되면 미움을 사게 되면 나중에는 측근조차 그를 미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서 살해하게 돼. 백인대장에게 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경멸의 대상이 된 콤모두스 있잖아요. 콤모두스가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로부터 제의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있잖아요. 러셀 크로 나온. 거기 나온 놈이 그 콤모두스잖아. 코니 닐슨 괴롭히는 놈. 개새끼 내가 좋아하는 코니 닐슨을. 근데 콤모두스는 어떠냐? 인민들을 재물로 삼아 135페이지 두 번째 줄 위에서 인민들을 재물로 삼아 자기의 탐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황제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몸가짐을 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몸가짐을 삼가지 않으면 경멸을 받게 되고 인민을 재물로 삼아 탐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인민에게는 미움을 받았어. 군인에게는 경멸, 인민에게 미움. 이건 죽음이지 뭐 바로. 앞에 카라칼라는 군인에겐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잖아. 그럼 군인들이 이제 얘가 우리 황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계속 이 뭐야 황제를 사랑하고 있다가는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을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네들이 제거하는 거라. 그렇겠죠. 지금 전두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쿠데타 안 하잖아요. 군대 힘이 더 세지긴 했잖아. 왜 안 해? 군인들에게 사랑을 받아봐야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지금 한국에서 쿠데타는 안 된다. 이제 이미 돼 있어. 그 어떤 놈이 탱크 끌고 나와도 이제 안 돼. 탱크 아니라 뭐 항공 뭐 F 뭐 폭격기 난리 죽이고 해도 왔자 이제 쿠데타는 안 돼. 군인에게 사랑 받아봐야 소용 없어. 인민들에게 미움받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즉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내린 건 뭐냐면 인민들 군인에게 사랑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 인민에게 미움을 받으면 끝장이야. 군인들에게는 경멸을 받는다 해도 이게 지금 허머드스 같은 경우는 인민에게 미움받고 군인에게 경멸을 받는 끝장이죠. 최악의 경우지. 최악의 경우죠. 더군다나 그 밑에 보면 막시미누스는 어떻게 되냐. 미움과 경멸을 다 받았어요. 겹치면 파멸이지. 그러니까 최소 조건은 뭐야? 인민에게 미움받으면 파멸. 그죠? 미움과 경멸 다 받으면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 끝장. 끝장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우리가 일상생활 그 군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이거는 마키아벨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막시미누스의 경우는 미천한 신분 출신으로 원래 트라키아 지방은 목동이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이로 인해 그는 매우 경멸당했습니다. 이랬거든요. 로마 시대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천한 출신이라 해도 일단 제위에 오르면 품위를 갖추어야 돼. 품위를 갖추어야 경멸을 당하지 않아. 경멸이 시작되면 위험한 거예요. 경멸이 시작되면. 사람이 경멸부터 시작하거든. 거기서 미움까지 안 가면 그래도 죽지는 않는데 쉽게 미움으로 가. 그래서 파멸로 가. 그래서 일단 제위에 오르면 품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경멸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경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가 어떻게 돼? 잔인해지죠. 잔인해지면 미움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136페이지 위에서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36페이지 맨 위에 그의 미천한 태생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고 그의 잔인성을 두려워하여 그를 매우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미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멸했어. 근데 품위를 못 갖췄어. 그렇게 되면 품위를 못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경멸해. 그러니까 잔인해져. 잔인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미워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낼 재주가 없으면 제위에 오르지 않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136페이지 아까 읽었던 부분 맨 밑에 이제 군인보다 인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군인에게 경멸을 당해도 좋고 괜찮은데 인민에게 미움받으면 안 된다. 왜? 인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군인보다는 인민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키아벨리의 결론은 이거야. 오늘날의 국가는 인민이 제일 강력하다. 아무리 새로운 군주고 무력을 갖췄다 해도 그가 인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인민으로부터 경멸과 미움을 받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137페이지에 내려오면 로마 황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신생군주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주제로 되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미움이나 경멸이 한결같이 앞에서 검토된 황제들을 몰락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19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가서 오히려 자신의 국가를 세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세베루스를 모방해야 할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확립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모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새로운 군주는 자신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새로운 군주는 세베루스를 모방해야 돼. 세베루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동시에 존경까지도 얻어낸 사람이야. 새로운 군주는. 흔히 말하는 개혁을 해야 하는 사람은 모든 이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존경을 얻어내야 돼. 그렇게 보여야 돼.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온유한지는 알 수 없어. 모든 이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동시에 존경을 얻어내야 돼요. 그리고 인민을 자기의 편으로 삼아야 돼. 인민을 자기의 편으로 삼아. 이게 핵심이야. 인민을 자기의 편으로 삼는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해. 인민을 자기 편으로 삼아야 돼. 인민을 자기 편으로 삼아야 돼. 이게 세베루스가 한 방법이에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 재해석에서 말해보면 세베루스 새로운 군주를 세운다. 그 말은 새로운 자신의 국가를 세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잖아.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동시에 존경을 얻어야 하고 그러면서 인민을 자기 편으로 삼아야 돼. 그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확립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한게 세습군주죠. 이 세습군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억나요? 본 사람 있어요? 봤어요? 누구 봤어요? 봤어요? 그 영화 봤어요? 영화 안 봐요? 그따위 영화는 안 본다고? 짜증나네. 뭐 봐요 그러면? 그것만 못 봤어요. 그것만? 그럼 말 잘해야 돼요? 지금 걸리면 죽어요. 그거 빼고 다 봤어요 그러면? 초콜릿 봤어요? 초콜릿. 마더는? 봐도 봐요? 맨날 영화만 봐요? 그럼 공부를 안 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영화에 그 글래디에이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을 누가 맡았어요? 예? 네? 그거 아는 사람은 피트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역을 맡은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리차드 해리스. 리차드 해리스라는 배우 있어요. 리차드 해리스. 리차드 해리스가 맡았어. 그 사람 전쟁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이야. 관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유명한 스토아주의 철학자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도적이고 관우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훌륭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인도적이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개혁군주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동시에 존경을 받아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태종. 걸리면 죽는다 아니야, 태종. 이방원. 그죠? 태종이라 그런 것보다 이방원. 그럼 느낌 팍 오죠? 선주께서 정몽주 이리 와봐, 자식아. 뒤통수 딱 까주고, 절대로. 태종의 아들, 세종도 만만치 않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읽으면 세종 때 사형 집행이 아주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학자들을 많이 괴롭혔죠. 집현전. 집현전에서, 여러분들 집현전에서 이렇게 엎어져 자고 있던 그 신하를 이렇게 덮어줬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건 사실 그 미화된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이제 임금이 내준 숙제가 있는데 밤새 하다가 피곤해갖고 엎어져 있는데 왕이 이게 보고 이 새끼 공부안 하고 자네. 그래 옆구리 분명히 까였을 거라. 집현전 학자들 한 3년 근무하면 너무 피곤해갖고 쉬러 가요. 너무 막 괴롭히는 거라. 세종이. 그 다음에, 영조가 뭐, 영조, 정조 이런 사람들이 좀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근데 이미 세력은, 그쪽에 많이 가있어요. 세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있었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으면 분명히 그랬겠지. 인민의 힘으로서 좀 해봐라 했겠지만, 그들은 인민을 생각하지는 못했죠. 이 당시 사람처럼 못했죠. 그러니까, 인민에게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고, 두려움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우호를 권력기관에 말하자면 권력기관을 자기 손에 쥐어야 돼요. 개혁군주는 권력기관을 자기 손에 쥐어야 돼. 권력기관을 손에 쥐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두려움만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와 존경심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인민에게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으려면 존경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이제 미움과 경멸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19장까지 얘기가. 그러니까 16장부터 19장까지는 다 그 얘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장 보면 요새 구축 등 군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유해한가.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군주의 말하자면 태도, 그 다음에 통치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최선의 원리 이것을 얘기했잖아. 이제부터 군주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수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키아벨리는 145페이지 보세요. 그 챕터의 마지막으로 가면 메뉴에 보면 여기서도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요새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명박산성을 쌓아도 인민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요새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이 요새라는 말을 명박산성으로 바꿔보세요. 금방 알겠지? 이해가 팍팍 되죠? 군주로는 너무나 이해가 하기 쉬워. 한국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어. 가령 내가 미국의 대학에서 군주론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사례를 들 수가 없어.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명박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 풍부하지 않아.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 한국은 정치사상 가르치기가 너무 좋아. 사례가 풍부해. 미국에서는 정치사상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군주국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는 왕조 시대도 있었고 식민지 시대도 겪었고 이승만 인간백정 시대도 겪었고 그잖아. 박정희 개발 독재, 그잖아요. 전두환 콩가루, 막, 온갖 종류의 정치인들이 5000년 역사에 쫙 있어. 그러니까 한국사가 바로 정치 사상의 자료의 보고야. 말할 게 뭐, 사례가 너무 많잖아.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아, 그런 군주, 그런 이방원 팍 나오잖아. 미국에선 그게 없거든. 미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제로 갔잖아.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뭐, 철권 통치를 편 대통령 없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정치사상 공부하기 힘들다고. 사례가 부족해. 응? 우리는 금방 나오잖아. 군인에게 존경받지만 인민에게 미움받는 전두환. 바로 나와버려. 진짜 그냥 항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 여기다가 막 이렇게 이런 걸 쓸 수도 있어. 이게 PDF 파일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옆에다가 써놔. 사례로 전두환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군주론이라는 게 그래서 읽기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요새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몇몇 분들 머릿속에 명박선생이 떠올랐을 거야. 이게 또 여기서 얘기하죠. 19장에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그 맨 밑에 줄에 보면 저는 요새를 구축하는 군주이건 그렇지 않은 군주이건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좋아. 그러나 요새를 너무 믿고 인민의 미움을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군주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때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토당을 명박산성을 쌓는 것도 되지만 권력기관을 말하는 것도 되죠. 검찰이나 경찰 이런 것도 요새잖아. 그게 법은 최소한으로 법이라고 하는 건요. 현대국가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것으로만 나와야 돼.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민의 미움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떤 실행을 한다. 그러려면 흔히 이거는 이제 그 의사 저기 뭐야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조직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자기개발세 아까 말한 지식경영을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이 나오는 얘기인데 폴리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폴리시 프로세스 정책 결정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책 결정과정. 이거 뭐 생산성본문화 이런 데 가면 다 배워요. 이거 생산성본문화 가는데 이거 배우죠? 생산성. 거기 안 가요? 생산성이 낮으시고 안 가시구나. 있어요. 폴리시 프로세스라고. 이게 자기개발서. 이게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알아둡시다. 정책 결정자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판단의 근거가 될 정보 수집과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련의 대안, 타당한 대안 상정. 그 다음에 잠재적인 성과의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절한 목표 절충.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집행.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야 이게 나중에 뒤탈이 없는 거라. 이게 예를 들어서 군주가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싶어. 그러려면 무조건만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게 그 정부 부서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판단의 근거들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이제 정책을 갖다 정책 근거들을 만드는 부서들이 있잖아. 그 부서들로부터 이걸 받아. 받아서 이제 회의를 그 대안을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회의를 시작하면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아, 그러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해봐. 이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죠. 회의할 때. 그러면은 그거는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질 않아.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 가더라도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또는 자기 구성원에게 집단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리더는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단 말을 쫙 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잠재적인 성과의 평가까지 각자 하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느냐 해서 목표를 절충해서 자 그럼 이렇게 가야지 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 숨어 있어야 돼. 뒤에 숨어 있어야 돼. 가령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런 정책 프로세스라고 하는 폴리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신문을 보면요. 신문이 되게 재밌어요. 신문을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가령 지난번에 자, 4대강 살리기를 한다. 이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4대강 살리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대학 뉴스가 나오잖아요. 곧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민들은 아무도 타당한 대안을 상정해서 잠재적인 성과의 평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이걸 한 이유 뭐야? 공청회죠. 서울대학의 김정욱 교수나 이런 사람 전문가들이 대안을 상정하고 잠재적인 성과를 평가해서 다 내놨는데도 무시돼 있잖아. 그럼 이건 미움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뉴스를 딱 보니까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예산안을 보고를 했는데 예산안 숫자가 맞지 않았다. 질책을 받았단 말이야. 장관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라. 숫자를 잘 맞춰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숫자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집행 요 5번 1번부터 4번 다 무시돼 있고 이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거고 5번부터 이제 저는요 몇 월 며칠 몇 시 뭐 하겠습니다. 요것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 지금 돼 있거든. 그럼 이거는 정책 폴리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위반되고 실행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에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이명박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촛불은 어디서 난 돈으로 샀는지 알아오라. 그게 있었잖아. 이게 뭐냐면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각하 이번에 촛불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촛불? 횃불은 없어? 이러면서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누가 어디든 그 촛불을 산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내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알아내라. 그러면 알아내서 이제 조지란 얘기 아니야. 이미 요 1번부터 4번은 딱 끝났어. 집행하냐. 알아낼 것. 이게 5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다, 야, 너는 동대문으로 가봐. 너는 서대문으로 가봐. 이게 장관들이 이제 그걸 알아내는 일만 하게 되는 거라. 이게 폴리시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날 현대국가는 요것이 입법부가 있고, 그죠? 행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는 하는 일이 없어. 사법부는 나중에 하는, 사법부는 뒤에 숨어 있는 거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흔히 말한 대로 정부에서는 당정협의라고 하는 거 있죠? 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되는 거라. 집권당과 내각의 정책협의. 이게 폴리시 프로세스고. 집권당은 뭐야? 인민의 여론을 반영하잖아. 집권당은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에서 듣죠. 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 국가에서는 아주 좁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요들과 실무자들의 충분한 토론이 없고, 또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집권당과 행정부 사이에 정책 협의가 없고, 당정 협의가 없고, 국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하면 바로 인민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홍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표가 절충이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홍보는 이 6번에 해당하는 거거든. 5번 밑에. 이것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홍보가 탁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경멸을 받는 거죠. 홍보?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홍보비로 쓰는군.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미 폴리시 프로세스 이 과정 자체가 홍보거든요. 이 자체가. 가령 대통령이 미디어법 얘기 있다 그러면 그거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의논을 하고 합시다 해서 1년 내내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홍보거든 사실은. 1년 내내 미디어법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토론하잖아. 그럼 그 사이에 홍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가담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움과 경멸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또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쑥딱쑥딱 해갖고 자 내일부터 한다 홍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아고라에서 난리가 나는지. 국민을 개무시한다 뭐 이렇게 되잖아. 너는 뭘 해도 미워. 미국에서 오지마. 조그만 단위 안에서도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 아니라면 하다못해 자그마한 가족 단위 있죠. 가족 단위에서도 요만한 애들부터 다 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애가 듣든 말든 계속 이 정책 과정,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이 이 집단에 대한 가담하는 이 접착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강해져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요새를 너무 믿고 인민의 미움을 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말은 뭐냐면 군주는 어떻게 해야 경멸을 받지 않는가?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장 아첨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건 마찬가지로 경멸을 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운명은 인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운명에 대처해야 하는가. 마키아벨리는 포르투나 운명과 비루트를 대립시켜서 말하면서 비루트를 갖추고 있는 자는 결코 포르투나에, 즉 운명에게 굴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 문단, 우리가 163페이지에 보면 25장의 세 번째 문단, 운명은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을 덮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 이 표현에 따르면 역량을 갖춘 자는 운명과 무관하게 움직여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운명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장은 마키아벨리가 이제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문장이 화려합니다. 문체가. 지금 앞에까지는 문체가 굉장히 무미건조체였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화려해요. 게다가 맨 마지막에 페트라르카의 시까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제26장은 군주론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수사. 여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172페이지에 중간쯤에 특별히 강조하는 이탈리아의 지배자들은 충직한 신민들로 구성된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전하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문단 마지막으로 가면 전하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다. 일단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움과 경멸을 피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6장은 로렌초 데 메디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설명해 주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은 이렇게 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우리가 다 읽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한마디로 군주가 근대 국가에서 군주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대중과 군주와 군인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학 교과서다라는 점, 바로 그 점이 마키아벨리의 새로운 점이다. 그 당시 사람에 비하면. 그 당시 이전에는 아주 사람들이 항상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것,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바로 마키아벨리 이 텍스트의 의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근대국가라고, 새로운 근대국가. 신에 의한 어떤 그런 질서도 아닌 자기가 질서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키아벨리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이제 물려받은 걸 다 내다 버렸고 마키아벨리는 이제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군주잖아. 그럼 그걸 계속 밀고 가면 군주에서 더 밀고 가면 개인이 나오죠. 개인. 그 개인. 그러니까 그 개인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종류의 개인인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7월 달에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을 읽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은 문해출판사에서 나온 이연복 교수가 번역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면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이 요 앞에 앞부분에 있고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이 요 앞부분에 있고 방법소설이 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방법소설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소설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에 관한 얘기, 방법에. 방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고전이죠. 요만큼, 분량이 딱 요만큼이에요, 책이. 책은 요 책을 사셔야 돼. 책을. 분량은 딱 요만큼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데카르트도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는 아주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군주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치학 얘기라면 이제 데카르트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은 과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또 새로운 철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죠. 가령 수사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언어, 고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상하네. 고전이 필요 없다고 이 자식이 싸가지 없이 이런. 그래서 그 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7월 달은 주가 다섯 주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우선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에 쉬고 다음 7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7월 9일인가요? 예, 네, 7월 9일부터 4주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 달 다 신청했어요? 네. 여기 다음 달 다 들어요? 네. 들어요? 들으세요? 예? 네? 대기? 대기나 하세요. 대기 하세요. 대기. 우리 여기 부족하셨군. 다음 달 들어요? 거기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신청됐어요? 대기? 안, 까만 옷 입은 분. 예. 네. 됐어요? 네. 대기예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공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군주론 다음, 저기 데카르트 다음이 뭐죠? 존 로크. 네, 존 로크 이제 일단 데카르트까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 데카르트 딱 읽잖아요. 그러면 근대 사회의 정치, 그다음에 근대 사회의 철학 이게 딱 기본이 갖춰져. 그다음에 이제 존 로크의 그 통치론을 읽으면 그때부터가 이제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이상들을 만들어 왔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론이 우리가 이번에 있는 텍스트 중에서 제일 얍삽한 책이 사실 통치론이 제일 얍삽한 책. 별로 혁명적이지도 않고 존 로크가 약간 그 나이트클럽 그 전무 분위기가 좀 나는데 그러면 2주 후에 만나십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